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11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처음 한 것이 2월 1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15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설교를 시작을 했었고, 그때에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재건축을 하자, 잘못된 기도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이해를 깨뜨리고 기도를 새롭게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잘들 건축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 역시 아직 기초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2월 15일 날 설교를 하면서 주공 8단지 재건축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때 막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기초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땅도 파지 못하고 있어요. 무너뜨린 그 땅을 다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 달이 가까이 됐는데 이처럼 그 기초 작업은 오래 걸리는 거죠. 저희가 12번, 13번으로 주기도문 설교가 끝나겠지만 이 설교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그 변화의 작은 계기라도 이 1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큰 변화의 어떤 나비 효과처럼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 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난관으로 이해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황준하 형제와 또 청주에 내려가서 수능을 준비하는 강태훈 형제에게 시험은 진짜 시험이죠. 네, 2019년 대학 수학 능력평가 진짜 시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은아 자매와 김나나 사모에게 현재 시험은 모유 수유를 비롯한 육아의 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성도님들에게 시험은 고된 직장 생활과 또 아직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에게 시험은 자신들의 건강, 점점 쇠약해지는 육체의 건강과 또 자녀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신들의 시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시험들, 인간의 보편적인 시험, 세대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시험을 어떤 토대로 전도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정말 큰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들을 찾아가고 알아가게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이 주기도문은 요람에서 무덤에까지 드리는 기도이다. 어린아이의 응애 라고 그 우는 그 한마디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무덤가에 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시도 이 기도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개인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이 기도가 충분히 이렇게 포용하는 범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맥락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단어의 어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시험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훈련, 도전, 역경, 시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주기도문의 이 고백,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고백을 시련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역경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는 공동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한 AD 70년 정도입니다. AD 70년. AD 70년의 시간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당국의 탄압이 시작된 그런 탄압과 박해가 시작된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여기서 시험을 이해한다면 여기서의 시험은 배교의 시험입니다. 배교. 여러분 알다시피 1세기 중후반 아까 얘기한 대로 65년 70년부터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서 3세기 초반에 4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 250년 동안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그 지속적인 탄압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이 배교의 시험으로 인해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와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교의 시기가 그 탄압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배교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정죄와 비난이 교회의 문제가 될 만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이 탄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탄압을 이겨낸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 산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로마의 그 탄압 앞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시험을 이해한다면 먹을 것이 풍성한 우리의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가 점점 설 자리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 역시도 이 주기도문에서 증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엔 인권선언을 비롯한 각 나라의 헌법들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신앙을 버리라는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배교의 시험이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의 주체인 이 악한 자, 여기서 주기도문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원어에서 보면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떤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가 있다.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한 자의 시험은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이렇게 치밀해졌죠.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또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를 살던 기독교인들이 당하던 외적인 어떤 탄압과 박해와 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시험과 특히 배교와 변절의 시험들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산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고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리와 그의 터에 세워진 교회 안에 오히려 배교의 시험과 유혹의 촉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매 각각의 주기도문이 위치한 그 맥락 안에서 마태와 누가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함께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의 딱 한 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고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6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히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이 마태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주기도문에 바로 직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식. 그리고 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 앞뒤로 나와 있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마태가 이해한 이 시험은 어찌 보면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시험이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이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아노미아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그 무질서를 뜻하는 아노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불법은 아노미인 거죠. 아노미, 무질서한. 행위와 그 행위의 동기가 다른 외적인 행위와 그 행위의 내적인 동기가 일치하지 않은 그런 무질서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위치해 있고 그 주기도문 직전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기도문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가난한 벗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비유가 주기도문 직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가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전후의 맥락 속에 나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가가 이해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서 그 마태복음에서의 설명을 조금 이렇게 차용하자면 아노미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아노미적인 자기 사랑. 무질서한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본능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기 사랑. 심지어는 이웃을 해롭게 하는 자기 사랑.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다라고 우리에게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대상들은 모두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한 제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주님의 제자만이 주님의 기도를 참되게 드릴 수 있고 주님의 기도는 그 자체로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세례와 같은 과거의 사건이 제자됨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생에 우리의 일생에 걸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구도자적인 삶과 그 뜻 앞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지속적인 회심과 결단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은 핵분열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개인의 욕망과 그로 인한 자유로운 선택이 이 거대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심의 근원인 세상 속에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잖아요. 우리 이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해가는 신앙의 길을 결단하는 이것은 사실 거의 미친 짓이고 우리가 뭐 즐겨 봤던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정말 무한 도전, 무모한 도전에 가까운 것이고 그 도전 자체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상을 그래도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개인의 욕망과 그 욕망 안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은 철저한 우리로서의 삶이고 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그 제자의 삶, 이 지속적인 제자의 삶이 개인의 욕망과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 이 거대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험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시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일상적인 시험의 순간들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외면하거나 그 앞에 멈춰서거나 그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편안하고 안락한 내 일상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그 좁은 길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뭐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7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뒷부분 이제 절정에서 좀 이제 하산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좀 이 하산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서 그런지 각 저자들 뭐 김기성 목사님이나 뭐 스탠리 하우어스나 뭐 마틴 루터나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헬무트 틸리케나 이런 각 저자들의 독특한 자기만의 이해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주해는 거의 어떤 이런 공통 분모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와닿았는데 서중석 교수라고 하는 연대신학대학 원장이었던 목사님이 쓴 부분에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주해의 마지막 그 텍스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십자가에 친숙해지면 죽음도 친구가 된다. 그 고갱의 그림 중에 황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표정이 굉장히 평온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예로 들면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이 된다. 일상적인 시험을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은 조금 감소하게 되고 내일은 그 두려움이 어찌 본다면 평온한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교수님이 그 책에서 어떤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녹아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주의 내용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1년 전을 돌이켜보니까 하늘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사실 한이가 그때 6살이었고 6살 아기 정도면 이제 뭐 말도 하고 자기 스스로 밥도 먹고 대소변도 가리기 때문에 사실 손이 갈 게 별로 없고 좀 편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갓난 아기가, 갓난은 아니지만 어린 아기가 저희 집에 왔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금세 그 아이와 가까워지고 그 아이의 생활 패턴, 기호들을 알게 되고 금세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변화된 환경에도 또 적응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시험들에 익숙해져 가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하늘이가 이제 열병을 지지난주에 아주 세게 앓았어요. 38도로 한 4일 정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 진짜 라나가 하별이를, 갓난아기 하별이를 보면서 또 밤새 열이 나는 하늘이의 열을 체크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을 해주는 그 일상이 정말 아주 굉장히 버겁게 지나갔지만 또 그 일상이 또 잘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별이가 기침을 하고 입원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서 그 또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고, 하지만 또 뭐 우리 가족들, 신앙 공동체의 기도, 여러 가지 도움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고, 또 그렇게 됐다가 이제 하별이도 좀 기침이 잦아들고 하늘이는 뭐 아주 컨디션이 최절정이고 한데, 한이가 이제 또 목에 어저께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목이 아프다고 막 울면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아빠가 목을 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벗는데 어떻게 병원에 지금 오냐고, 목이 거의 목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목이 많이 붓게 된. 근데 그러한 시험들과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지 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그래도 평온하게 맞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가끔 가다가 한이가 하늘이하고 이제 막 하늘이도 이제 고집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냐면 한이하고 이제 하늘이가 막 서로 이제 밀고 당기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이가 막 화가 나면, 아빠, 하늘이 수녀님한테 돌려주라고. 우리가 수녀님한테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수녀님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하늘이 한이한테, 그럴 수 없는 거야. 하늘이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저는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운명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떳떳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를 취소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부르심 역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역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서중석 목사님 말씀처럼 두려움에 익숙해지고 십자가에 친숙해지면 죽음도 친구가 되며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여기서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독일어로 꿰미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의 방식이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예요, 루터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 세상, 그리고 악마, 이 세 가지가 어떤 시험의 구체적인 종류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교리 문답에서 그 육신의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범함의 유혹이다, 평범함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시험은 비범함의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관통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4장에 겪으셨던 광야에서의 시험은 비범하게 되라, 돌을 떡으로 바꿔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비범함에 대한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시험은 평범함에 대한 유혹,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해하는 좁은 길, 우리들이 걸어야 되는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과 그 비범함 사이에 있는 길이다 라고 루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남다름에 대한 욕망은 우리를 삼키는 어떤 허구렁, 헛된 구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시험 앞에서 나를 사로잡는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은 더럽고 치사한 삶으로 통하는 문이 된다. 남과 같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도 남과 다르게 자기를 구별하고 싶은 이중적 욕망 속에서 우리의 삶은 숨가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음과 이 다름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문의 특징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시각이 굉장히 약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 하와의 심리 상태를 보십시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아,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거야. 여러분, 과일을 먹으면서 내가 지혜롭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이제 시각에 약한 것이죠.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저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마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의 의미를 확대하는, 과장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역시, 그러니까 대중성,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이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선택과 기준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남이 그 일을 하느냐 아느냐,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평범함의 시험입니다. 평범함의 시험. 남들처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판단도 없이 설령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판단의 결과와는 다르게 남들이 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좁은 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한 위선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의 삶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시적이며 대중적인 것을 쫓지 않고 눈에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아무런 매력이 없을지라도 그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좁은 문에서만, 이 좁은 문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좁은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생명을 위한 양식, 우리 존재를 위한 양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역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역시도 그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칭 대명사는 우리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조롱받고 비방받는 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주어 역시도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대중이 우리에게 하나의 권위와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진리를 내어버리고 그 선택에 따라갈 때가 있지만 그 대중은, 그 다수는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개인으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에 터한 자유로운 선택이잖아요.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입니다. 다수이지만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적지만, 소수이지만 우리로 존재합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철저히 그들은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그 소수는 항상 우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 아무리 많은 다수라 할지라도 그 다수는 개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이면에 강요된 것이죠. 강요된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어떤 그 이 세상의 강요이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해서 내가 그 강요에 굴복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자유로운 이성과 경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자유일까? 그 예수님은 그 배후에 그러한 눈에 보이는 다수, 그 다수가 권위가 되어서 더 많은 다수를 초대하고 부르는 그 세상의 어떤 작동의 방식의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문을 더욱더 좁게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통념에 근거한 우리의 판단이며, 그것이 그 문을 좁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이 위선이라고 하는 시험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사람으로 번역하기보다 대중입니다. 대중. 그러니까 대중성의 노예가 된, 너희가 대중성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좁은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선택을 의심하고 그 다수의 권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과 개인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토대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오실 예시아,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이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4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네, 8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좁은 길,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이제 진흙으로 만든 아주 하찮은 그릇이죠. 보배가 담겨있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같은 표현이죠.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것이고 당할 것이다 라고 그 좁은 길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라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계속 두 번이나 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김용봉 목사라고 하는 워싱턴 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은 기도 안에 사람이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에 사람이 담겨있다. 주기도문은 무미건조한 기독교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어떤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 몸에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육체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자들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설령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삼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과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을 세상의 욕망과 죄와 죽음의 이 덫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또 제자로서의 삶이 이 세상의 한 복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제자로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민과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 연약하고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그 시험들을 외면하고 그 시험을 주신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에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지만 다시금 오늘 주일의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우리가 받게 될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해 이 성찬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단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존재를 위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